평양에서 올해 여러 국제 경기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제28차 만경대상 국제마라선 경기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20차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게 되며 2017년 세계청년유술선수권 대회가 10월에 있게 됩니다. 4월에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아컵 경기대회 예선 2조 경기가 3월부터 5월 기간에는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컵 경기대회 9조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팀들의 레왕 경기가 벌어지게 됩니다.